대화 한국어 버전 가장 놀라운 일 아주 먼 옛날 마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때 추로라는 이름의 요정이 살았어요. 추로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용감한 마음을 가졌거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죠. 추로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었어요. 그중 한 마을에는 안토니오라는 이름의 잘생기고 젊은 청년이 살았어요. 시계를 만드는 일을 하는 안토니오는 요정 추로의 절친한 친구였죠. 그는 너그럽고 똑똑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왕의 전령이 찾아와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 주목해주세요.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 가장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왕의 따님과 결혼하여 왕국의 절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자가 있다면 내일 왕궁으로 직접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가장 놀라운 일이야?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뭐지? 좋은 소식인데 넌 어떻게 공주님의 마음을 훔칠 계획이야, 안토니오? 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네 생각에 너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너 제정신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널 보여주는 거야. 당장 내 삶의 가장 놀라운 일은 너뿐이니까 말이야. 정말 그건 딱히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행동이네. 하지만 넌 시계를 만들 줄 알잖아. 그러면 이번에 놀라운 시계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시계를 만드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시계를 만들게 되면 정말이지 더 놀라울 거야. 그렇지 않아? 난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추로.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거지. 이 말은 안토니오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봤자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시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안토니오는 모든 일을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벌써 밤이었죠. 그는 공구 상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정말로 놀라운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죠. 시도도 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는 종이를 한 장 꺼내 들고 자신이 상상해오던 시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정말 아마도 주로 말이 맞을지도 몰라.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는 시계에 넣을 수 있는 수많은 놀라운 기능들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죠.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밤을 꼴딱 새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정대로 왕궁은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곳엔 검투사들도 있었죠.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웠지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다칠 수 있다는 게요? 물론이지. 다음! 오, 저는 몇 달이고 계속 잠만 잘 수 있어요. 벌써 주무시나 봐요? 아빠, 저분 깰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 사람 좀 어서 끌어내게. 아니, 그래 굴리던지. 그게 더 빠르겠구만. 사과와 배로 저글링을 하는 게 지루했는지 그곳에 있던 의자와 식탁으로 저글링을 하는 고개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간절해진 나머지 왕의 신하들을 던지며 저글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건지 아닌지 단언할 수는 없겠다만 이제 그만 멈추지 않는다면 속이 안 좋아질 것 같구나. 그렇지만 폐하, 이제 폐하로 저글링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우, 끔찍하여라. 다음! 안토니오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왕과 공주님에게 인사를 드렸죠. 저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폐하. 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왕궁에 모인 모든 지원자들은 안토니오가 탈락하고 말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결국에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안토니오가 시계를 덮고 있는 천을 치우자 정말 이상하게 생긴 시계가 나타났어요. 내 평생 본 시계들 중에 정말이지 가장 못생긴 시계로구먼. 용서하십시오, 구강패야. 그렇지만 능력과 영리함은 아름다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이 시계가 영리하다는 건가? 그렇다면 어디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게. 안토니오가 시계의 중앙 부분을 건드리자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시계가 1시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나무로 만든 남자가 나와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면 삶은 완벽해질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관객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남자는 다시 들어갔죠. 시계는 2시를 가리켰고 두 명의 발레리나가 등장했어요. 아름다운 춤사위와 환상적인 동작들. 정말이지 마법 같았어요. 곧이어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이번엔 먼저 해와 달이 나타났어요. 아, 물론 진짜는 아니었지만요. 세 번째로는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등장했어요. 시리우스였죠. 누가 등장하든 간에 점점 기대되기 시작했죠. 다음 4시. 4시가 되면 뭐가 나오지? 4시가 됐어요. 이번에는 쉽게 풀 수 없는 퍼즐 같았죠. 이번에는 시계에서 튤립, 메뚜기, 그리고 빈둥지와 가위를 담긴 바구니가 나왔어요. 잠깐. 튤립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잡아먹힌 메뚜기의 영혼은 빈둥지에서 쉬면서 저 신선한 과일을 먹는 거지. 내가 퍼즐을 풀었어. 꽃이 무거운 곤충을 잡아먹고 그 영혼은 과일을 먹는다고? 너무 무서운걸.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바로 사계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튤립은 봄에 자라나고 메뚜기는 모두가 알다시피 여름에 나타나고 빈둥지는 새들이 이미 날아가고 없는 겨울을 의미하며 신선한 과일이 가득 든 바구니는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브라보! 그렇게 퍼즐이 풀리자 물건들은 시계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시계는 계속 움직여 5시를 가리켰어요. 새로운 퍼즐이 등장했죠. 안경 하나, 징, 약초들이 담긴 그릇, 갓 만들어낸 음식과 작은 강아지였어요. 이번엔 오감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군. 시각을 위한 안경, 청각을 위한 징, 후각을 위한 신선한 약초들, 미각을 위한 따끈하고 맛있는 음식까지도. 촉각이요! 저 귀여운 강아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하지만 퍼즐이 풀리자마자 물건들은 빠르게 다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시계도 자신의 오감 중 어느 것 하나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시계는 중간을 가리켰어요. 이제 6시가 되고 이번엔 어딘가 고장이 난 주사위 하나가 나타났어요. 고장이 났잖아. 어떤 주사위도 항상 6만 나오게 할 수는 없지. 고장난 게 아니에요, 피아. 시계의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있었네. 그리고 7시가 되자 7명의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동그랗게 모여서서는 끊임없이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난 너무 우울해. 난 항상 널 뒤따르지. 우린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드디어 한 주의 중간까지 왔어. 13일은 나의 뗄 수 없는 친구지. 만나면 비명을 지르게 해줄게. 마지막 날. 근데 그냥 자고 싶어. 뭐 앞에 너희들 6일 덕분에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 난 너무 우울해. 나도 널 뒤따르지. 일주일의 각 요일을 보여주는 거군요. 요일들은 평화롭게 되돌아갔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8개의 행성이 나타났죠. 행성들은 우리의 은하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듯 빙글빙글 돌았어요. 왕궁 전체가 이에 매료되었죠. 행성들이 되돌아가자 이번에는 9명의 팅커벨들이 시계에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팅커벨을 즐겁게 바라보았죠. 다시 시계가 울리고 이번에는 10명의 조언가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똑똑한 나머지 왕의 신하들은 직업을 잃을까 걱정했죠. 폐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갑자기 시계에서 두 명의 아이들이 나왔어요. 우리 게임 하나 하자. 그래! 2 더하기 2 더하기 7은?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겠지! 11시다, 11시! 지켜보던 사람들은 침착한 마음으로 12시 정각이 되길 기다렸어요. 시계가 잠시 흔들리더니 그 속에서 나이 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모두가 혼란에 빠졌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12곡을 아름답게 불렀어요. 천상의 목소리는 꽃을 피우게 하고 왕실 밖의 새들도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이제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이 시계는 정말이지 내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물건이 아닐 수 없구나. 내 기쁜 마음으로 나의 딸을 안토니오 같은 재능 있는 시계 제작자에게 결혼시키도록 하겠노라. 시계 제작자와 왕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계가 가장 놀라운 물건이라는 것에 동의했어요. 공주님도 역시 시계 제작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죠. 폐하께서 결혼식 날짜를 정해주시려던 바로 그때 안 돼! 시계는 부서지는 그 순간마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켜보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시계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보세요. 내가 방금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물건을 부수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놀랍기는 하네. 그럼 폐하의 규칙에 따르면 내가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이 왕국의 절반을 갖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맞긴 하다만... 하지만 아빠! 정말 미안하구나, 딸아.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란다. 이 아름다운 작품을 부순다는 게 맞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란 걸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게다. 그렇지 않니?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친애하는 공주님,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약속하셨죠. 어떤 식으로 놀라워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결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왕국 전체는 충격에 빠져 슬퍼했어요. 안토니오도 매우 슬펐죠. 그는 부서져버린 시계를 가지고 어둠이 깔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이지 끔찍해.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바보같이 공주님과의 결혼을 꿈꾸다니. 난 괜찮아, 주로. 변한 건 없어. 난 최선을 다했고. 그냥 잠이나 자야겠어. 하지만 주로는 그렇게 쉽사리 친구의 꿈을 포기하게 둘 순 없었죠. 다음날 공주님은 이제 놀라운 파괴자라고 불리는 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준비됐지만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았죠. 공주님이나 왕은 물론이고요. 놀라운 파괴자는 당당하게 왕궁 안으로 들어와 공주님 옆에 나란히 섰어요. 사람들이 슬픈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때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열렸어요. 국왕폐하!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누가 온다는 게인가? 그 부서진 시계의 영혼들입니다. 정말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남자, 일주일의 각 요일들, 행성들도 날아들어왔어요. 당신이 재능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예술도. 이거다! 너 그 얘기해! 그렇게는 안 되지, 아저씨! 금요일! 우리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을 하게 만들어버려! 불타지러와! 그게 누구 때문인데? 어떻게 예술에 영혼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춤만 추게 만들어버리자. 내 당! 알겠어, 그만해, 그만! 예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내가 바보였어! 사과할게! 제발 용서해줘! 나도 동의해. 시계 제작자에게 질투가 났었어. 그의 기술과 그가 만든 똑똑한 시계는 정말이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놀라운 물건이야. 내가 항복할게. 그래! 안토니오를 불러와! 안토니오 불러와! 누가 가서 제사랑 안토니오를 불러와 주세요. 그래, 자네. 정말이지 왕국의 절반을 가질 자격이 되는구만. 그리고 제 마음도요. 왕궁은 공주님과 안토니오가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뻤어요. 안토니오는 강력하고 사악한 파괴자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진정한 재능은 파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놀라운 파괴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뭐 부서진 물건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요. 무슨 일이죠? 제가 왕국의 절반과 공주님의 마음을 차지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는 벌써 끝났답니다. 안 돼. 잠깐. 제가 이번에도 가장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